해외 연고자 가족들이 21일 평천 혁명 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. 이 밖에 그들은 과학기술 전당,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, 미림 승마구락부 등을 참관했습니다.